motherfucking thing. Cocaine love, one less more time. Cocaine love, baby, one less more time. I got trouble in control. All night, all day, I can be my pace. 너가 놀랄 짓을 할지 몰라. 잠이 아마 이 밤이 다 지나가. 날 좀 봐, 누군가가 나를 좀 말려. 나 못 말려, 너가 좋은가 봐. 라라라라라, 오라라. I'm sleepy, yeah, you so creepy, yeah. Life in the city, yeah, 모두야 혼자. 지금 뭐해, 이 밤에 올래. 내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. 나 잠이 안 와, 이 밤이 다 지나가. 날 좀 봐, 누군가가 나를 좀 말려. 나 못 말려, 너도 좋은가 봐. 라라라라라, 오라라. 자기 싫어 원했다. 자기야 난 좋댔어. Cocaine love, baby, one last more time. 난 다 줘버려도 좋아. All night, all day, I can be my face. 너가 놀랄 짓을 할지 몰라. 잠이 안 와, 이 밤이 다 지나가. 널 좀 봐, 누군가가 나를 좀 말려. 나 못 말려, 너가 좋은가 봐. 라라라라라, 오라라. Cocaine love, one of bitches love. 너를 떨려, 잠을 그릇그릇쳐. 잠이 안 온 밤에 또 난 너를 부숴. 너를 부시고 난 다음 나도 놓치더. 내 머릿속은 나의 통화 생각 점점 무뎌져가는 내 감각. 일로 와 그녀를 벌써 적게 해. 데려와 그녀가 너무 필요해. 또 나의